Got7 Come on 정말로 장난 아니야 처음으로 너를 알아 버린 그날이 후로 내가 알게 내가 아니야 뭘 해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 누군가 뭐라 해도 멍하니 나 걷고 있어 머릿속에 넌 매일 출연해 어떤 생각을 해도 결국 네가 주연해 그러다 불린 내 얼굴 표정으로 혼자 말해 너 이렇게 예쁘니 널 바라보는데 눈웃음 지을 땐 난 쓰러질 것 같아 너 이렇게 떨리니 참을 수가 없는 가슴에 울림이 다가갈수록 커져만 가 내게 와줘요 You are so magnetic 모든 게 다 끌려 네가 자꾸 흔들려 점점 빠져요 You are so fantastic 널 갖는 게 내 꿈 나의 선택의 끝 너란 널 생각할 때 점점 커져가는 신경소리야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곤란해 몰라제 정신이 아냐 맘이 요란해 이 증상의 해결책은 있잖아 네 사랑 너 이렇게 빛나니 날 쳐다보는 네 그 눈빛 때문에 눈이 멀 것만 같아 나 이렇게 뜨겁니 점점 물들어가는 나의 얼굴이 다가갈수록 빨개 처럼 나 끌려가 너의 매력 자기 눈빛에 난 빨려들어가 Beautiful girl